이 시간에는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꽃놀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비날론 삼촌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바다만 풍가. 이상으로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를 보내드렸습니다.